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 국제 김정일상 수여 행사 참가자들, 제21차 김정일의 축전 참가자들, 광명성절 경축 제1번 조선인 축하단, 제중조선인 정윤앞회 축하단, 해외연구자 가족들을 비롯한 외국 선인들과 해외 동포들이 16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한편 이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반제민족 민주전선 평양지부대표와 지부 성원들이 경의를 표시했습니다.